HUBS. 취향, 저격, 바른 웹툰, 길잡이. 드디어, 이제서야 금요일이네요. 추석 연휴 3일을 보내고 나니 주말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아직까지도 제 마음은 맛있는 걸 먹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연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수업을 듣고 알바를 하는 다시 돌아온 일상에 약간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따뜻한 감성 판타지 웹툰을 가지고 왔어요. 판타지 웹툰 하면 치열한 마법사들 간의 전투나 터무니없는 미래 혹은 가상세계가 생각이 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 웹툰은 판타지의 감성이 어우러져 있어 지루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힐링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제 손 꼭 잡고 함께 지친 일상에서 도망가 보자고요. 라디오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올 땐 분명 지금보다 즐겁고 충전된 기분일 거예요. 윌제이의 글로리 데이즈. 오늘의 웹툰은 고아라 작가님의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입니다. 여러분, 랜덤 뽑기 기계 아시나요? 그 기계 속엔 귀엽고 작은 인형들이 들어가 있죠. 랜덤으로 돌아가는 기계 속에서 그야말로 행운을 바라며 우린 가장 마음에 드는 인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운이 나쁘면 가장 못생긴 인형이 나오고 기가 막히게 운이 좋으면 가장 사랑스러운 인형이 당첨되곤 하죠. 이런 재밌는 원리가 적용되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을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망가 볼까 해요. 우리의 현실은 잠시 잊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 마을엔 없는 게 없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요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비밀도 있는 마을 의향리입니다. 의향리 마을엔 요괴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요괴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요괴 전리품이라고 해서 요괴 처치 후에 나오는 잡다한 물건들이 있어요. 요괴 전리품은 그야말로 랜덤이라 운이 나쁘면 양말 한 짝, 기가 막히게 운이 좋으면 금은보화가 나온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주인공 은호는 20살이 되었고 동시에 산속에서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도깨비도 함께 깨어났는데요. 도깨비는 뭔가 모르게 은호와 은호의 소중한 친구 일지 곁을 맴돕니다. 과연 세 명 사이에 얽혀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또 마을 의향리엔 왜 요괴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다면 네이버 화요 웹툰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를 정주행해보세요.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오늘의 웹툰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에는 매력 포인트가 참 많은데요. 덕분에 전 매주 화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릴 정도랍니다. 제가 느낀 웹툰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만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 바로 포근함입니다. 이 웹툰을 보고 있다 보면 마치 나른한 햇빛이 쏟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몽실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소재가 요괴이긴 하지만 보통의 요괴 웹툰이랑은 아주 다르기 때문인데요. 서정적인 인간관계, 요괴관계를 다루는 제대로 된 힐링 드라마 같답니다. 간질간질 몸속에 민들레 홀씨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서정적인 느낌엔 따뜻한 작화 또한 한몫하는데요. 작화 덕분에 웹툰 속 캐릭터들의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이 대폭 상승한답니다. 작화가 마치 따뜻한 채도에 그레인 효과가 잔뜩 낀 사진을 보는 느낌이에요. 스토리도 그림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잔뜩 힐링 주는 웹툰이랄까요? 바다를 Toi, tu téléphones encore. Je sens que ça ne va pas fort. Pour la première fois, je vois pleurer un garçon devant moi. 제가 느낀 웹툰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만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 바로 산삼입니다. 엥? 뜬금없이 갑자기 웬 산삼? 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제가 말한 산삼은 먹는 산삼이 아니라 웹툰 캐릭터 중 하나인 산삼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캐릭터 이름이 산삼이라니 특이하죠? 생긴 모습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산삼과 같답니다. 이전에 웹툰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 첫 번째 매력 포인트로 포근한 작화를 언급했었죠? 작화 덕분에 웹툰 속 캐릭터들의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이 대폭 상승한다고 칭찬했었는데요. 이 덕을 가장 크게 본 캐릭터가 바로 이 산삼입니다. 여러분, 마블 시리즈 영화 중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시나요? 그 영화 속엔 그루트라는 나뭇가지 외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그루트, 딱 이 한 단어뿐이랍니다. 하지만 이 한 단어로 자신의 감정도 풍부하게 표현하고 동료들과 대화도 하는 귀여운 캐릭터예요. 웹툰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 속 산삼 캐릭터도 그루트와 비슷한 존재랍니다.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자신의 이름 산삼뿐이고 키도 몸집도 작은 존재지만 아픈 도깨비도 챙기고 인간들과 대화도 하고 감정도 느끼는 아주 귀여운 캐릭터랍니다. 오직 이 산삼 캐릭터 때문에 웹툰을 보러 오는 독자들도 많을 정도예요. 매화 독자들은 댓글로 산삼을 칭찬하기 바쁠 정도인데요. 작가님, 제발 산삼 굿즈 내주시면 안 될까요? 산삼 이모티콘이 시급합니다. 산삼 귀여워서 제 심장이 너무 아파요. 등 독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캐릭터랍니다. 쉐비의 유 I'm starting to feel some sort of way. You give me goosebumps every day. And when you look at me and smile, I wanna say I think you're okay. Your stupid face makes me insane. My heart feels like it's trapped in cellophane. And every time I try to unwrap the pain, I feel so ashamed. Oh, but you don't know how I feel. It's like every day I'm running uphill. Just spit it out and tell you right now that you're the one I want out loud. I guess I'll stop here and not hint at all that you're the one I've fallen for. But if you ever think of me as anything more, I'll be here at your call. 베스트 픽. 웹툰 속 명장면과 명대사를 뽑아보는 베스트 픽 시간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 의향리엔 요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비밀도 있다고 했죠? 제가 뽑은 명장면은 주인공 은호와 그녀의 친구 일지와의 간질간질한 사랑이 등장한답니다. 15화에서 은호는 이사가기 전 수호목인 성황나무가 있던 자리에서 소원 한 가지를 비는데요. 일지는 그녀의 소원이 궁금한 듯 물어봅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그녀는 나의 행복, 나의 건강 이라고 답합니다. 그러곤 머쓱한 듯 발그레 미소를 지으며 너무 이기적인가? 라고 덧붙이죠. 그녀의 질문을 듣자마자 일지도 곧바로 소원을 빌기 시작하는데요. 은호는 그에게 어떤 소원을 빌고자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일지는 답하죠. 보태려고 너 소원해. 그동안 은호를 좋아하는 일지의 마음은 미지근한 차처럼 표현되어 왔는데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하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이번 화에선 뜨뜻미지근한 차가 담긴 줄 알았던 머그컵에 입술을 딱 대자마자 너무 뜨거워서 놀란 기분이었어요. 고아라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 늘 뜨뜻미지근한 척 분위기를 잡다가 갑자기 직방으로 사람 심장을 설레게 한답니다. 과연 은호의 어떤 면을 보고 일지가 푹 빠지게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은호의 간질간질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오늘 한번 웹툰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 정주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베게린의 산책.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나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 보고 싶어라. 오늘은 웹툰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웹툰은 마치 섬유유연제 같은데요. 섬유유연제는 향수보다는 옅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은은하다는 점이 매력이죠. 웹툰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만의 은은한 분위기의 스토리와 작화가 자꾸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에요. 은은한 향기에 취해 이불에 코를 박고 뒹굴거리게 하는 섬유유연제와 같은 오늘의 웹툰 5점 만점 10점입니다. 이젠 따뜻한 마을 의향리를 떠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차례네요. 이번 주 유난히 지쳤을 여러분들을 위해 웹툰도 선곡도 모두 힐링 가득한 것들로 채워봤는데요. 라디오를 듣기 전보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조금 회복되었길 바라요.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지연, 저는 바른 웹툰 길잡이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